평양 중등학원 주은 공식이 18일에 진행됐습니다. 최태복 동지와 관계부문 일꾼들, 평양 중등학원 일꾼들과 교직원 학생들, 시안의 당 정권기관, 연관단위 일꾼들, 근로자들, 건설자들이 주은 공식에 참가했습니다.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이며 평양시당위원회 위원장인 김숙일 동지는 주은공사에서 사회주의 조선을 또메고 나갈 앞날의 주인공들인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는 아까울 곳이 하나도 없다고 하시며 이 세상 만복을 다 안겨주시는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육친의 사랑에 떠받들려 평양 중등학원은 온 아들의 배움의 요람, 행복의 보금자리로 훌륭히 일떠섰다고 강조했습니다. 원아들을 지독체를 겸비한 강성조선의 기둥감들로 억세게 키우며 중등교육 환경의 번복이 표준으로 건설된 학원에 대한 정상유지, 정상관리를 책임적으로 해나갈 때 대해서 그는 언급했습니다. 준공식이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평양중등학원의 여러 곳을 돌아보았습니다.